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텅해저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용도 작사, 황진용 작곡인 노래는 조체 99, 2010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가요는 위대한 당 조선노동당에 두리는 우리 인민의 다음없는 흠모와 신뢰의 찬가입니다. 가요는 심장으로 그 위대함과 숭고함에 매혹되고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그 품,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을 정녕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나라 수천만 자식들의 심장의 외침을 그대로 진실하고 뜨거운 예술적 형상에 담아 펼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 모두를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준 어머니 당에 대한 감사의 정이 생활적이면서도 뜨거운 가사 형상과 폭넓고 소정 깊은 선율 형상으로 결합되어 풍만한 소정 속에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솔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노래의 선율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노래의 선율은 가슴 속에 간직된 소중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조용히 터놓는 듯 낮은 음구에서 시작되는 음진행과 서정적이면서도 요요있는 리듬 진행으로 친근하면서도 숭음하고 무게있게 흐르면서 흠모와 신뢰, 감사와 사랑의 정으로 충만된 감격의 세계를 펼쳐보입니다. 둘째 부분에서는 쉼표의 정서적 호흡에 이어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격정을 터치듯 지향적이고도 열정적인 정서로 강렬하고 폭넓게 흐르면서 위대한 우리 당을 목청껏 노래하고 싶은 우리 인민의 열렬한 칭송과 흠모의 정을 뜨겁게 받아안게 하고 있습니다.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는 오랜 생활과 투쟁의 불길 속에서 절대 불변의 진리로 체득한 어머니 당의 위대함을 격조 높이 구가하려는 시대의 사상 감정을 가장 뜨겁고 진실하면서도 숭엄한 정서적 무게가 안겨오게 형상한 것으로 해서 당을 노래한 가요 작품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 기념비적 명곡입니다. 속 진주와도 같아라 내 가슴 속에 이 노래 나에게 믿고 살 그리움의 표를 준 그대는 사랑이 하니 그처럼 정을 다하여 삶을 빛내준 그대 빛처럼 스며든 그 사랑 다는 몰랐네 때로는 내 홀로 안고 있던 괴로움도 그대가 가시워주었네 그처럼 정을 다하여 그대

이상으로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